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큰일 나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 입에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뚫어져라 쳐다볼 때 귀까지 갖다 멋진 숲속 때 지게 만드는 너인 것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우리는 시선 그대 안에 일어나 거센 소용도 없니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널 보는 둥근한 불을 꽃이 든다 한 명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사나워진다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내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내 나 으르렁 가는 삼체로야 다르니까 그만 봐 그녀를 넘본다면 나를 먼저 넘어봐